26일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는 지난해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 시위를 개혁과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의 결합으로 평가하면서 자기의 죄가를 부정하는 박근혜 육도년의 추악한 망발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공공운수로조는 24일 서울의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재벌 천국을 만들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괴뢰기획재정부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